H 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17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정규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5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에스 홉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홉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홉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청계천 등산로에서 고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건의 경위와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달 2일 압구정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인데요.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을 20대인 신 씨가 몰았던 점과 사고 직후 목격된 신 씨 주변 인물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조치하겠다며 목격자를 겁박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신 씨가 범죄단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신 씨가 송치된 이후 수사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직폭력 유형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또래 모임은 지역을 연구로 한 기존 조직폭력 집단과 달리 20, 30대 폭력배들이 조직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여 일명 MG조폭이라고도 불립니다. 3일 검찰이 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폭력조직 활동을 통해 부당하게 거둔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신 씨가 선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출처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물 교통사고로 시작된 수사가 또래 모임으로 불리는 이른바 MG조폭과의 연관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0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상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국회 앞 집회 등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교육당국이 징계 방침까지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서희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지난달 31일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군산시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 동료는 고인을 평상시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기억해 더욱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월 5일 헙스브리핑에선 롤스로이스 사건의 수사 과정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뒤늦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24도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일부 서쪽 지역에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잠시 맑아졌으며 15시부터 21시 사이 경기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임세윤, 그리고 엔지니어 문예인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